잃어버린 것 같아. 숨을 쉬어도 나 죽은 것만 못해. 혼자인 시간이 너무 어색해. 기대고서 찾나봐 텅 빈 내 어깨. 머릿결을 맞출 때마다 나는 너의 향기 들뜨게 만드는 나의 무한 에너지. 너의 이모콘들 깜빡이던 너의 집앞 골목길 불빛 달콤한 첫 키스. 싸워도 절대 하루를 넘기지 말자. 손가락에 손가락 건 약속. 오늘따라 왜 이리도 하나하나 모두 기억나는 건지 애써 잊어가며 사는데도 계속 떠올라 Your memory. 널 처음 봤어 2013년 아직도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 홀로 가는 막창 텅 빈 너의 빈자리. 이럴 때마다 듣는 예쁜 너의 목소리. 우연이라도 마주치고 싶은 설레임. 같은 상처에 이끌려 시작했던 이야기. 뜨거웠던 만큼 흉터가 깊어진 외톨이들의 셀럽 소리. 지냈는지 참 궁금해. 난 용서를 비는 진심 어린 사과. 미안해 늦었지만 이 노래를 들어봐. 오늘 밤도 난 잠 못 이루고만 있어. 왜 널 난 잊지 못하는가. 울고 웃던 우리들의 예쁜 추억 흐르는 시간 속에 점점 희미해져. 가슴 아리가 아련함이 가슴 깊이 날 물들이지. 너의 웃는 모습이 왜 이리도 지워지지 않는지. 영원이란 사진첩 속 행복한 너와 나. 모든 게 꿈을 꾸는 것만 같아. 꿈에서 깨어나면 다시 넌 내 곁에. 아직도 포근하게 잠들어 있는 네가 있을 것만 같아. 뒷자리가 똑같은 전화번호 물방울 무늬에 유치한 커플 잠옷. 버릴 수가 없던 서랍 속에 고이 잠들어 있던 커플 반지도 오늘만큼은 제발 sleep. 내일이 되면은 괜찮아지겠지. 생각만 울어버서 365일 텅 빈 내 가슴을 채우는 그 소리. 너의 편지 널 향한 장미 함께 찍은 사진 너를 위한 요리. 행복했던 시간이 순간이 추억이 기억이 생각나. Your memory.